여러분, 네. 네, 여기서 얼굴을 보게 되니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오자마자 했던 인사 저녁에 한 번 더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사 했었을까요? 저희가 오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을 텐데 다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네, 오직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해주시면 돼요. 앞으로 2박 3일 동안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것도 아유, 네, 잘하십니다. 네, 이 시간 또 같이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모인 이유가 오직 주님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사랑이 많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임재만을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주님의 사랑만 갈급하며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사랑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저희가 오후에 이제, 야,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한번만 일어나주세요. 아, 일어나 보시면 그렇게 일어나시는 게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네, 먼저 오신 분들 보시면 아세요. 앞에 의자를 이렇게 가지런히 집어넣으시고, 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여러분,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되셨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말을 잘 못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있으면 되게 좀 어색하고 옆에 주변 사람 볼까봐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를 보잖아요. 저 A형이에요. 저 정말 지금 바들바들바들. 네 여러분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열정을 좋아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덤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은 땀냄새도 좋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좀 천천히 해서 제가 말하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오직 주는 율동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해볼만 하지 않으세요? 맞죠? 여러분 준비되셨죠?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천국은 마치 한 바퀴 돌고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아, 잘 따라하시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넘어갈게요. 그 보석 발견한 사람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천국은 다시 지금 안 맞았어요. 사연이 지금 여러분 하실만하죠? 이거는 네 여러분 돌아야 되는데 좀 돌기 어려우시잖아요. 여러분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옆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갈게요. 네. 마치 열심히 배웠는데 자 이 정도밖에 안 하면 너무 서운하지 않으세요? 서운하시죠? 아 네 서운하시다고요? 아 그래서 준비했어요. 저희 그럼 좀 더 빨리 갈게요.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천국은 마치 밭대강 주인 보아 네, 여러분 그 다음 찬양도 여러분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뒤 한 번만 잡아주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즐겁고 재밌으셨죠? 네, 앞으로 2박 3일 동안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네,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었는데, 이렇게 음악이 굉장히 신나고 즐거울 때 네, 우리가 단순히 음악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이 상황과 이 분위기를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그 중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단순히 음악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2박 3일 동안 이 마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계속, 주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지금 목소리로 말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마음을 다하여서, 제가 네, 인도를 하면서도 말한 적도 있겠지만 사랑한다는 것은요, 네, 이렇게 말로만 사랑해 그렇게 하면 그 상대방이 네, 단순히 그냥 말로만 느끼고 끝날 수 있어요. 진정한 행동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뭐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계속 갈망하면서 그 사랑을 느끼며 네, 그렇게 주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시간 그 마음 다 주게 해달라고, 그 마음 주님께 갈구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요,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그리고 그 길을 태초에 계획하셨던 분이, 그리고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일체 그분을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고 더욱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그거 하나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시간 더욱더 그 주님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그 주님을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